생각만 너희들을 혼내주러 손이 왔어. 욕심쟁이 신발쟁이 둘을 물리치며 나간다. 달려 달려 우리 친구 손이 미래 평화 위하여. 착한 친구 둘을 지켜주면서